공육당에서 국정방송을 듣고 계신 조선노동당 간부 동무들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남녘의 성도님들과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여러분들도 평안하시죠? 살다 보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힘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고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사글락에서 돌아왔을 때 가족과 식솔이 모두 잡혀간 걸 알고 다윗과 군사들은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가 가족과 식솔들을 모두 구출해왔죠. 모두 죽인 게 아니고 잡혀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망과 슬픔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 다윗처럼 지금 이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과남 해외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세상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8월 30일 오늘 첫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다윗의 기도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지가 나

국악음악으로 편곡된 다윗의 찬양 이 찬양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악으로 편곡되었는데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고지은 집사님과 함께하는 남북 문화 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고지은 집사님의 간증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간증이 흘러나오는 그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 저 북한 땅에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듣는 심령 위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북한의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수풀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는 북한 근로자들도 다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서울은 날씨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벌써 8월 말이 되어 이젠 9월에 접어들었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마치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장식하는 복된 계절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최근에 듣는 뉴스를 통해 늘 북한 소식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영국 대사로 근무하시던 태영호 공사 그분이 망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소식도 듣고 긴장감이 흐르는 수많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상의 것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그 어떤 권력도 예수님의 사랑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모르지만 그 어떤 행복도 인간의 만족, 영혼의 만족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와 같은 사람처럼 탈북을 결심했고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한 사람의 위치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요. 망명한 태영호 공사는 항일 빨치산 2세이고 북한 고위급 외무성 국장이고 북한 대사인 영국 대사관 공사 책임자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북한은 또 한 번 체제 유지에 큰 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거짓과 진실을 알 때 누가 거짓된 것을 쫓겠습니까? 우리가 탈북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된 민족으로 합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민족으로서 너무나 다른 체제에서 오가는 자유도 없는 구속받는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교시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착취가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정치적 예속은 경제적 예속이다.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한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정치적 사상만 앞세워도 안 되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경제가 없고 무너지면 정치는 그 앞에서 머리 수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의식주만 해결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불쌍한 존재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생명으로 연관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짓되고 악한 것을 떠나서 진리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폐쇄된 정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복종을 하고 무시당해도 말을 못하고 사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할 뿐입니다. 권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북한의 현실이 된 그 속에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원에서는 치료받기는 고사하고 이유 없이 약을 써도 얼마 못 가서 고침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와 영혼까지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태양신으로 떠받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불순종했다고 총살을 당해야 하는 불쌍하고 소박한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늘 고달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인간한테 지은 죄가 무엇이 그리 크기에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평생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 늘 우리 동포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다 느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 무게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 공안에 의해 북송되어서 2000년에 북한 보위부 감방에서 호되게 처벌을 당하고 그때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제게는 파리와 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름철이라 사정없이 철장으로 날아와서 물고 뜯는 수많은 모기와 벼룩이 파리떼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달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기를 쫓거나 마음대로 때리거나 움직이면 매를 맞고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결국 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파리와 모기보다도 못한 인생, 자유로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모기가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고통이 있었기에 죽음의 그 생지옥 같은 시간이 저는 그때의 그 고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방 안에서 누군가 쓴 글이 바닥에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말자.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오직 선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지은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지은 집사님의 신앙 이야기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정미의 찬양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희망가. 이 찬양으로 희망가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른 찬송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세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무엘 상 27장 다윗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언제고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안에서만 찾다가 결국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생사를 같이 하던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길을 떠나 가드로 가서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다윗 일행은 각자 가족을 동반하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몸붙여 살게 되었다. 다윗이 거느리고 간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가멜 여자 아비가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망명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는 찾아 나서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청하였다. 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소인이 가서 살 지방도시 하나를 내어주십시오. 소인이 어찌 왕도에 감히 함께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기스는 그날로 시글락을 다윗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대 왕실에 속하게 된 것이다. 다윗은 그 블레셋 지방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술족과 기르스족과 아말렉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털곤 하였다. 그들은 옛날부터 수르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의 지방에 살고 있었다. 다윗이 그 지방으로 쳐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나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을 약탈하여 돌아오자 아기스가 우리 누구를 털어가지고 오는 길이요 하고 물었다. 유대의 남부와 여라무엘족이 사는 지방 남부, 겐족이 사는 지방 남부를 털어왔습니다 하고 다윗은 대답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하나도 가드로 끌어오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자기가 한 일을 고해 바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줄곧 이렇게 해왔다. 아기스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 제 동족에게서 미움을 사고 이제 아주 내 종이 되었구나 하며 다윗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립니다.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은 마음보다 깊다. 높고 단추를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나라를 떠나서 창파에 뱉히고 이 계절이 되게 되면은 북과 남의 우리 농민들이 함께 농사짓는 작물이 있지요. 바로 겨울 김장용 가을 배추와 무를 심는 일인데요. 저도 북에서 온 탈북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약 1500평 정도에 되는 땅에 배추 무를 심고 있는데요. 농사를 지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꾸고 내가 씨를 뿌렸던 그 작물을 수확하여서 북녘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남한의 농법을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북녘에 우리 농민들에게도 함께 배워주어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짓고 또 수확량이 많아서 배고픈 걱정이 없이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는데요. 지금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녘의 성도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우리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와 후손 만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가정에 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소망해 내 삶에